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영족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 모임들이 국가과학원, 황해제철융합기업소를 비롯한 과학기술 중요공업부문 단위들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서는 보고에 이어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들과 토론자들은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는 천만 군민의 비상이 악량된 혁명적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조선노동당제 7차 대회 결정 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기치이라고 하면서 자강력 제1주의 기치 높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 뜻깊은 올해에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본영기로 이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했습니다.